늦깎이 삶에 대한 치열함으로 나는 어릴 적 햇빛에 대한 기억에서 얻은 소망을 지켜야만 할 것 같다. 데이빗 레이놀즈가 주연한 영화 태미와 독신자의 주제곡 클레바노프 스트링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햇빛을 동경하는 꼬마의 이야기, 이제는 꼬마가 아닙니다. 38이나 된 어른인데요. 사실 저희 아나운서실에 있는 어느 선배가 이번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써냈어요. 주제에 맞지 않게 글을 쓴 벌로 요즘에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하셨는데, 뭐랄까요?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겉모습이 늘 보여주는 사람, 겉모습으로 늘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그 선배의 이야기가 가슴으로 와닿았습니다. 우격타짐으로 빼앗아낸 글이었는데요. 풀종다리의 노래라는 글이었어요. 아, 풀종다리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화 얘기해야겠죠? 재미있는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또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호정 씨 FM 영화 음악을 위해서 정든 천리안을 떠나서 하이텔로 오셨다고요. 김현정 씨와 김하연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홍태철 씨도 주연 누나의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한승엽 씨는 친구 유진이의 생일을 맞아서 깊이 있는 삶을 살라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두 번째로 엽서를 보내주신 분, 제가 이 글씨는 눈에 있는데요. 이름을 안 적어주셔서 어느 분인지 언뜻 떠오르질 않네요. 이분은 수진이 누나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어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에게 이 노래 어떨까요? 이런 키스는 도대체 어떤 키스입니까?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삽입곡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입니다. Kiss of Fire. Touch your lips and all at once the sparks go flying. Those devil lips that know so well the art of lying. And though I see the danger still, the flames grow higher. I know I must surrender to your kiss of fire.

You know I listen. Try to get a message to her. And if it's money you want, or trouble have, whatever you want me to, all you gotta do is ask. I said I'm strong. 흑인 여가수 조아나 마트레이딩이 불렀습니다. 소울의 느낌이 좀 전해지죠? 어두워질 때까지 Hear No Evil 중에서 Willow, 버드나무였습니다. 이 버드나무라는 노래의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여배우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고 있는데요. 조금 가녀린 듯하면서도 그 강함을 안에 가지고 있는 바로 얼마 전에 작은 신의 아이들, 얼마 전이 아니죠? 한참 되는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감동적인 연기로 그의 오스카를 수상했던 농아배우 말리 매트윈이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이 영화가 이번 주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오늘인 셈이죠? 예, 오늘 개봉됩니다. 이 영화는 한 죽음의 의혹을 파헤쳐가는 드릴러물이에요. 마이크라는 한 청년이 살인사건을 휘말려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 마이크의 친구인 벤과 귀는 들리지 않지만 건강하고 아주 아름다운 트레이너 줄리안이 의혹을 파헤쳐가죠. 오래전에 오드리 헵번이 어두워질 때까지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했었죠. 그때 헵번은 맹인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주인공의 현실에 맞게 그것을 청각장애자로 바꿔놓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 8시 반 1분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바로 뉴스를 하기 전에 담당 프로듀서인 조정선 프로듀서가요. 이 영화를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마돈나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스네이크 아이가 또 개봉됐습니다. 원제목은 스네이크 아이즈. 그러니까 뱀눈인데요. 이것이 주사위 노름의 일종인 크랩슛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아주 암담한 처지를 암시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영화 속의 영화, 그러니까 극중극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 영화 감독의 얘기를 담고 있죠. 헐리우드의 감독인 에디는 요즘 그대 안에 내 얼굴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어요. 도시 중상류층 부부의 변태적인 삶과 결혼 생활의 파경이 주제인 작품인데요. 감독 에디의 연출에 따라서 배우인 사라와 프랭크는 방탕한 결혼 생활을 연기하죠. 마약과 부도덕한 생활, 영화 속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 에디는 자신의 위선적인 결혼 생활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극중 배우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강요하면서 아주 난폭한 연기를 지시하게 이르죠. 이 영화는 아주 파격적이고 또 어두운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봉 당시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비평가들에게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의 형식이 새롭기도 하지만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정말 완벽할 그런 아주 놀라운 연기라고 하는데요. 마돈나도 마돈나지만 감독역의 하비 케이트. 피아노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새롭게 그의 모습을 봤죠. 그의 연기가 뛰어나다고 하네요. 연출을 맡은 아벨 페라라 감독. 그는 미국에서도 급진적이고 괴팍하기로 소문이 난 연출가라고 합니다. 파괴자, 데몰리션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형사와 또 무시무시한 사이코킬러 간의 대결을 그린 데몰리션맨, 이 영화도 역시 오늘 개봉됩니다. 참 미국 경찰들은 별명이 많은가 봐요. 이번에는 매드덕, 그러니까 광견이라는 애칭이 붙은 한 형사의 얘기가 비디오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Mad Dog and Glory, 우리 제목으로는 형사 매드독,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요. 새 영화 시간을 통해서 이미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개봉은 되지 않고 곧바로 비디오로 출시됐네요. 광견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는 15년 동안 총 한 번 쏘아본 적이 없는 겁쟁이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피아단과 관련이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한 번도 빼든 적이 없는 권총을 들고요. 마피아단의 두목에게 결투를 신청하죠.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사랑. 정말 대단하죠? 그런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자, 이 노래가 해답을 드릴까요? Old Girl. 영화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민철호 씨 들으셨습니까? 임재환 형님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Mad Dog and Glory 중에서 두 주인공이 바에 있을 때 흘러나오던 곡이었죠. 폴 영이 불렀습니다. Oh Girl. 자, 새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사실 새 영화라기보다는요. 새롭게 소개되는 영화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91년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출품해서 영화 팬들의 힘찬 박수를 받아냈던 영화 셀마와 루이스가 드디어 개봉됩니다. 빛과 영상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감독이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인데 뭐 우리는 이미 그의 마술의 솜씨를 블레이드 러너나 에이리언이나 1049의 콜럼버스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동안 국내에서 소개가 되지 못했던 것은 직배사 UIP와 국내 제작사인 화천공사가 작품의 수입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다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법정 판결에 따라서 UIP 소속의 영화로 개봉된다고 하네요. 음악 들어보죠. 영화에 삽입된 토니 차일즈의 노래입니다. House of Hope. 서울 구로구 시흥 4동의 권일근 씨, 강릉 포남동에서 성진규 씨, 이 두 분께 띄워드렸습니다. House of Hope, 영화 Thelma & Louise 중에서 토니 차이즈의 노래였습니다. Thelma, 지나 데이비스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은 반복되는 생활, 지루하고 활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셀마의 친구인 루이즈, 수잔 세런드는 식당의 웨이트레스예요. 그녀 역시 특별히 불행하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듯이 소비되는 삶에 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새로운 주말을 맛보기 위해서 대탈출을 결심하게 되죠. 그저 바람 좀 쐬고 싶다는 가벼운 여행이었지만 일상에서 벗어난 셀마와 루이즈의 감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셀마를 성폭행하려는 남자에게 루이즈가 총을 쏘기 전까지는요. 이 두 여인은 엉겁결에 한 사내를 죽이고는 정말 당황하게 되죠. 당황스럽고 들뜬 마음 때문인지 자수할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뚜렷한 목적 없이 떠났던 여행이지만 이제는 전속력으로 차를 달려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분명한 목적이 생긴 것이죠. 영화 속에서 봤던 남자 건맨들처럼 이제 자신 앞에 놓인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무법자 셀마와 루이스. 그들은 진정한 자신들의 자아를 찾은 대가로 교도소 대신에 죽음을 택합니다. 마지막 장면 아주 인상적이죠. 두 여인을 쫓는 경찰, 아내와 애인을 찾는 두 남성. 이들 모든 남성들을 뒤로 한 채 셀마와 루이스는 절벽 끝으로 차를 몰고 계속 달립니다. 자, 이 맨 마지막 장면과 이어지는 노래 들어보시죠. Part of You, Part of Me, 글렌 프라이의 노래입니다. Against us. I repeat, turn your engine off and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What are you doing? I'm not giving up. Max, you gotta do something. How many times, Max? How many times did we get me fucked over? Hey, listen. Will you pull yourself together now and listen to me? You calm down. Don't make me sorry I caught you. Damn it! I repeat, cut your engine off and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Get it. started when the sun came up this morning. I knew I could not wait another day. Darling, there is something I must tell you. Distant voices calling me away. Until we find the bridge across forever. Until this grand illusion brings us home. You and I will always be together. From this day on, you'll never walk alone. Whatever time may take away, it cannot change the way we feel today. So hold me close and say you feel it too. You're part of me, and I'm part of you. When I stand beside the river, I can see it when I look up in the sky. I can feel it when I hear that lonesome highway. So many miles to go before I die. Thank you. 김경환 씨, 홍태철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Book of Days, 애냐의 음성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김수지 학생이 극장에 오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 하면서 세 명을 적어주셨어요. 코 골면서 잠자는 사람, 영화는 안 보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앉은 키도 크면서 모자 쓰고 앉은 사람. 참 이런 사람들 정말 곤란하죠. 영화관은요, 아주 많은 추억을 만드는 곳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잊을 수 없는 영화들을 한 편씩은 꼭 갖고 계신데요. 동화 작가 정채봉 씨는 어떤 잊을 수 없는 영화를 가지고 계실까요? 김지연 리포터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영화 많이 보세요? 그렇죠. 요즘 그 디즈니에서 한 인어공주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동화 쓰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시나요? 상상력이 좋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동화는 이 옛날은 상상력이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도 드라이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상상력이 박제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스필버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상상력이 좋습니까? 그런 것을 보아서 제 상상력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가장 이때까지 보신 영화 중에서 동화 같은 영화. 얼마 전에 했던 그 실제로 만화 영화였잖아요. 야수와 미녀와 야수, 뭐 이와 같은 건 굉장히 재밌대요. 이런 게 있는데 제 스스로가 아 이건 정말 그 영화 보고 나서 몇 번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런 것이 이 닥터 지바고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제가 군대에 있던 날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중앙극장에서 개봉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닥터 지바고 소설을 먼저 읽었었거든요. 그 영화가 좋다고 줄을 서서 보길래 이제 군대 시절에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서 혼자서 줄을, 그럼요. 그때는 뭐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초겨울이었던 것 같으네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거의 오마사르프라고 하는 그 배우의 그 강렬한 눈빛, 촬영지역이 그 노르웨이였다고 그러던데 그 하여튼 시베리아라고 하는 그 황량한 그 배경을 그 눈 설경 속에서 보았던 그런 것이 아주 가슴이 시리도록 감동스럽습니다. 특히 그 이제 그 자기 딸을 마지막에 그 만나고자 하다가 못 만나고 그 칵테일을 하면서 쓰러지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그 쇼나라고 하는 연인을 의부한테 딸려 보내고 그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성에가 하얗게 서린 그 유리창을 깨트려서 그 바깥으로 그 멀리 멀어져 가는 썰매를 내다보고 있는 전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도 뭐 눈에 선하게 떠오를 정도로 그때 영화도 좋았고 그때는 또 감수성이 그렇게 강했지 않았는가. 군인이다는 것이 말이죠. 사실은 마음이 군대 시절만큼 깨끗하고 단순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우정의 무대 같은 거 한번 보면은 그 이 청년들 정말 미남이야. 그리고 정말 그 이 얼굴에 그렇게 그 티가 없고 맑은 어떤 기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요즘 우리 거리나 아니면 들녘에 이 서리가 내리는데 서리와 같은 어떤 그 맑음, 그 모습이라고 난 그리 생각해요. 그날 저녁에 그 화면들의 어떤 그 취해서 술에 취한 것만도 아니죠. 우리는 때로 아름다운 꽃에도 취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전경에도 취할 수 있고 사랑에 취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 한편에 영화에 취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늦도록 그 잠자리를 그 뒤척였던 그런 밤이 있었어요. 혹시 동화의 소재를 이렇게 얻으셨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데서 어떤 비련이라든지요, 어떤 만날 수 있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 것, 떠나보내는 것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웁니다. 뭐 이런 것을 어떤 동화의 주제로 쓰기도 하고 그러죠. 작가 정채봉 씨의 잊을 수 없는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아 그러지 않아도 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겨울로 접어드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니까 하얀 그 눈밭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좀 뭐랄까 약간 뜨거운 느낌이 나는 곡을 띄워드릴까요? 퀸의 노래는요 항상 그 열기 때문에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오정현 씨 그리고 친구 승환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하재규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웨인즈월드 중에서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 To me.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my trigger, now he's dead.